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9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답전은 수리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3월 8일 혁명 54돌째 즈음하여 김정은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진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그이께와 그리고 진선적인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답전은 테러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 인민의 투쟁에 연대성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정은 최고령도자 동지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지도부의 원칙적 입장을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